느낌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듯해 홀린 듯 가볼래 이어진 끝엔 대체 뭐가 있을까 도착하긴 했을까 같이 떠나자 네 덕분에 과정은 과분해 길을 잃어도 괜찮아 서로 있잖아 믿잖아 상처들을 씻어내고 이대로만 흘러가 Just like a waterfall 온전히 깨지고 부서져 이런